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11월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송이자 개인적으로 저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해 마음이 착잡합니다. 골든팝스 오늘 이 방송이 44회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방송했으니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방송국에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제니의 음악 카페를 진행하셨던 제니 씨와 제 옆에서 오랜 시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제가 원하는 대로 방송을 이끌어주신 봉성용 PD, 이 두 분들 앞에서 저의 포맷을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이름을 골든팝스로 정하면서 추운 겨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린 금년 12월까지 진행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첫 방송에서 제가 스토니로 우리들에게 70년대에 사랑받았던 로보의 음악을 무려 4곡이나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죠. 저희가 사실은 로보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초기 골든팝스 마지막 방송도 그의 음악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좋은 밤이 왜 굿나잇이 아닌지 그의 하소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n't tell me goodnight. 오늘은 이장희 씨가 70년대 영시의 다이얼에서 자주 하던 멘트로 그를 불러봅니다. We got through lover. 이번 곡은 캐나다가 배출한 송라이터 골든 라이프트의 썬다운입니다. 이 곡은 사랑해서도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오는 고통과 절망을 담은 곡인데요. 당시에 그의 여자친구에게 영감을 얻어 곡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의 한 인터뷰에서 가장 그를 아프게 했던 여인이었다고 수레까지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곡만 들으면 저는 저도 모르게 70년대, 엄밀히 말하면 1974년이 생각나곤 합니다. 노래 나갑니다. 방송을 진행하게 된 게 6월 초인가요? 불현듯 집사람이 한 선교 방송이 개국을 했는데 봉사 한번 해보라는 권유 아닌 권유에 시작을 하게 된 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마지막 방송이 되면 이 노래 들려드려야지 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곡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요즘은 CCM이 거의 일반 대중음악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지만 당시, 그러니까 이 곡이 발표된 1973년도에는 파격 그 자체였고 그래서 그 이후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던 곡도 바로 이 노래 때문입니다. 호주 수녀인 시스터 제니 미드의 음성으로 전 세계에 히트했던 70년대 로드 프레이어 주기도문 이어집니다. 노래 들을 때마다 이 곡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무슨 마법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 I watch them grow. They learn much more than I ever kne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oh, yeah.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였습니다. 이 곡이 1967년도에 그에 의해 발표되었지만은 발매 당시에는 수천 장의 싱글 판매를 보이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한 1년 뒤에 영국에서 예상치 않은 큰 인기를 거두면서 전 세계에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는 노래 중 한 곡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원래 토니 버네트에게 곡 취입을 제안했으나 그가 거절하여 당시 70을 바라보던 루이 암스트롱에게 이 곡이 넘어가게 되고 그의 최고의 노래로 20세기 팝 음악에 기록하게 됩니다. 훗날 토니 버네트가 이 노래를 수차례 그의 음반에 수록하면서 루이 암스트롱에게 경의를 표하는 우스운 일도 벌어지기도 하죠. And when you lock and bolt the door, just think of those out in the cold and dark.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round. 다음 곡은 레어버드의 심퍼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이 국내에는 80년대 중반 정식으로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의해 발매되어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국내에서 인기를 얻게 되는 진풍경도 있었는데요. 이 음반 레코드 해설지도 이 노래가 국내에서 히트하는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영국 출신의 레어버드의 1969년 1집 앨범에 수록된 명곡 심퍼시 계속 이어집니다. No,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Half the world hates the other half, and half the world has all the food, and half the world lies down and quietly starves,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Sympathy is what we need, my frien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And sympathy is what we need, my friend. 'Cause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No, there's not enough love to go around. 이어지는 노래는 폴 매카트니의 윙스입니다. Band on the Run. 팝의 역사는 어쩌면 비틀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토벤보다 더 유명하다는 그들의 명성이 해산 후에도 각 멤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가게 되죠.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 이 곡 역시 대중의 입맛을 고려해야 하는 팝 음악 속성상 이보다 더 나은 곡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존 레논과 함께 곡을 만들었다면 20세기 최고의 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Gotta give it all away to a registered charity. All I need is a fine today. If I ever get out of here, if we ever get out of here. Well, 한 두 달 전쯤 제가 이 방송에서 유민 에브리싱 투미를 소개하면서 70년대에도 추억의 팝송이었고 3천만의 히트송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멘트를 날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 노래도 All for the Love of Girl과 함께 70년대 당시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곡 중에 한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크드 데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입니다. 추억의 노래, 추억의 팝송에 이 노래만한 곡이 있을까 합니다. '60년대로 돌아간 김에 50년대 후반으로 한번 더 가봅니다. 테디베어가 그를 아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To know him is to love him입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CCR의 존 포거티가 2012년도경에 앨범 리바이벌이라는 앨범을 발표하게 되죠. 그 앨범 중에 Don't You Wish It Was True라는 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세월이 흘러도 좋은 노래 만드는 거 보면 역시 노장은 죽지 않았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대단합니다. 노래 나갑니다. I walked in heaven just the other night. There was so much beauty, so much light. Don't you wish it was true? Don't you wish it was true? An angel took my hand, said you don't have to hurry. Got all the time in the world, don't worry. Don't you wish it was true? Lord, don't you wish it was true? Take you in, no matter what or where you've been. But if tomorrow everybody had enough, the world wasn't quite so rough. Lord, don't you wish it was true? He said the world's gonna change, and it's starting today. There'll be no more armies. Hey, don't you wish it was true? Why don't you wish it was true? And all the little children who live happily, they'll be singing in laughter, sweet harmony. Don't you wish it was true? Lord, don't you wish it was true? But if tomorrow everybody under the sun was happy just to live as one, no borders or battles to be won. But if tomorrow everybody was your friend, happiness would never end. us to live as one. No borders or balance to be won. But if tomorrow everybody was a friend, happiness would never end. Lord, don't you wish it was true? You wish it was true. 70년대 사실 국내에서는 비틀즈만큼 비지스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죠. 정말 주옥같은 수많은 노래들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 곡은 무슨 이유였는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백합, 주옥, 이슬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좋은 노래인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지스의 주옥같은 아름다운 노래 I Will Kiss Your Memory 듣고 계십니다. As though you were here, I hold your memories till you reappear. And as I wander through the darkness, I'll keep crying one. Now your lips are gone, I'll kiss your memory. I'll kiss the thoughts of leaves that fell when summer was over, and I'll cherish all the thoughts you gave to me. And I will wander through the darkness, I'll keep crying one last tear. Now your lips are gone, I'll kiss your memory. I'll kiss your memory as though you were here. I'll hold your memories till you reappear. And as I wander through the darkness, I'll keep crying one last tear. Now your lips are gone, I'll kiss your memory. I'll kiss your memory as though you were. I love 이번에 들으실 곡은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노래인데요. 우리에게 인기 있는 그의 곡들은 사실 사운드보다는 보컬을 중시하는 70년대 풍의 어덜트 컨템포리 계열인데 그러던 그가 80년대 들어 기존의 그의 풍에서 약간은 벗어난 록과 접목된 음악들을 한 10년 정도 하게 되는데 그때가 그의 음악적 변모를 보여준 시기였죠. 바로 그런 시기 국내에서 내한 공연을 가졌었는데 아마 그때가 88 올림픽 전후였던 거로 기억되는데 그의 히트곡을 기대했던 국내 팬들을 실망시킨 그런 공연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이 80년대 이후에 락 음악을 주로 연주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그도 나이가 먹어 몇 년 전 뉴질랜드 공연에선 왕년의 히트곡들로 무대를 꾸미는 걸 보면 80년대에는 그도 음악적 외도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그가 외도를 한 80년대 노래 중 제목 자체가 아주 독특한 악마와 악수하다 Shake and with the Devil 추억의 골든팝스를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Cause I'll do anything I can to win you from the world. It's something that my senses can't control. And if that's him, then shake hands with the devil, little girl. I want your body and your soul. Shake hands with the devil, don't be frightened, I won't hurt you. I don't want your silver or your gold. I'm not after anything that you don't want to give me. I just want your body and your soul. Offer something peaceful and secure. I can't offer anything but me. But I can take you higher than you've ever been before and show you things you never dared to see. And hand in hand together we can laugh the world away. I'll keep you from the hunger and the cold. So let your love come easy. You don't need to be afraid. I just want your body and your soul. Shake hands with the devil. Don't be frightened, I won't hurt you. I don't want your silver or your gold. Body and your soul. Shake, shake hands with the devil. Don't be frightened, I won't hurt you. I don't want your silver or your gold. I'm not after anything that you don't want to give me. I just want your body and your soul. 여러분 영화 다이아드 기억하시죠? 브루스 윌리스가 다이아드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감탄하면서도 당시 처음 나온 팩스머신과 삐삐를 이용하지만은 그래도 노래는 60년대 음악을 좋아하는 강력한 형사였죠. 영화가 끝날 때도 이 노래가 엔딩과 함께 같이 나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펫분의 모래 위에 쓴 편지 Love Letter in the Sand 노래 계속 이어집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리고 팝송이라는 것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마치 DJ처럼 흉내도 내곤 했었는데요. 지금 이 노래는 제가 그 당시 그때를 추억하면서 한번 그대로 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0년대 초 실제 인물 크립턴 크라우를 노래로 만들어 그의 최고의 컨트리송으로 남는 올버튼 마운틴 크라우드 킹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드래곤스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드래곤스 팝스입니다. 아, They say don't go on Wolverton Mountain if you're looking for a wife, 'cause Clifton Clowers has a pretty young daughter. He's mighty handy with a gun and a knife. Her tender lips are sweeter than honey, and Wolverton Mountain protects her there. The bears and the birds tell Clifton Clowers if a stranger should enter there, all of my dreams are on Wolverton Mountain. I want his daughter for my wife. I'll take my chances and climb that mountain. Though Clifton Clowers, he might take my life. Her tender lips are sweeter than honey, and Wolverton Mountain protects her there. The bears and the birds. Tell Clifton Clowers if a stranger should wander there. I'm going up on Wolverton Mountain. It's too lonesome down here below. It's just not right to hide his daughter from the one who loves her so. Her tender lips are sweeter than honey, and Wolverton Mountain protects her there. The bears and the birds tell Clifton Clowers if a stranger should wander there. But I don't care about Clifton Clowers. I'm gonna climb up on his mountain. I'm gonna take the girl I love. I don't care about Clifton Clowers. I'm gonna climb up on that mountain, and I'll get the one I love. I don't care about. 이제 여러분들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수준 미달의 방송 진행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애정을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모라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마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저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생각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애정이 있었기에 방송을 진행하는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결방 없이 오늘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묵묵히 제 옆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한 봉성용 PD 및 홍승필 사장님 그리고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 교민사회의 구심점이 되고자 힘든 여정을 시작한 SPM 방송국의 위대한 도전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맥킨지 부인의 죽음이라는 애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용의자의 누명을 벗기고자 맹활약을 하는 명탐정 포아루의 허탈감이 현실에서 느끼지 않도록 어려운 제작 환경 하에서도 방송국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며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이광용의 추억의 골든팝스는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세상을 더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벙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등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땅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기도 또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차릴 수 없이 방과 낙구벽 없이 고개 들고서 새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에 뒷장 넘기면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